있는 잠을 쳐다봐 깨깨이 다가가 You see One, two, three 용기가 생겼지 이미 아는 이 눈치고 개를 돌려 천천히 여기 You see 여기 보이니 Looking for attention, I guess so 확실하게 너를 만들겠어 Ay, drop the question, drop the question Want attention, want attention You give me butterflies, you know 내 맘은 온통 paradise 꿈에서 깨워주지 마 You got me looking for attention You're so fine Gotta get to know ya 나만 걸어가줘 지금 돌 안 서면은 잊어 To look at me back Hey 나 들켰어 나 널 보면 하트가 튀어나와 내 사탕을 찾는 baby 내 맘은 설레 Hey drop the question drop the question Want attention wanna attention You give me butterflies you know 내 맘은 온통 paradise